구글 앱스토어 등록의 80%가 해킹에 노출. 앱 보안 솔루션 주목. PC는 지금도 업무를 위해 유용한 도구지만 스마트폰은 일상과 업무를 넘나드는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모든 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몰리게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도 날로 커지고 있다. 모바일 보안은 단말기 제조사에서부터 정보보안업계, 앱 개발자,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최근 빠르게 영토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장을 진단한다. 간편 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를 비롯해 교통, 배달, 숙박, 부동산 등 생활 밀착형 O2O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모바일 앱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킹이나 위 변조 위험에 노출된 앱을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모바일 앱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이 고려된 앱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오픈소스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디컴파일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을 활용해 앱을 해킹해 불법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악성코드를 주입하는 등 재가공해 배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안드로이드는 앱 내에서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앱을 설치할 수 있어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정식 서비스의 지역에서 비공식 앱 마켓을 통해 가짜 앱이 활개를 치는 것도 이러한 안드로이드 특성을 악용한 사례로 꼽힌다. 공식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업체 SEWORKS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80% 이상이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스토어 톱 200 무료 앱 카테고리의 85%, 톱 100 유료 앱 카테고리의 83%, 톱 100 무료 게임 앱의 87%가 디컴파일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경우 톱 200 무료 게임 앱의 87%, 톱 100 무료 일반 앱의 80%가 노출된 상태였다. 특히 게임은 해킹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앱 중 하나다.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앱 해킹은 여간 고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악성 코드 피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PK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로 분석해 소스 코드가 유출되는 경우다. 이 소스 코드를 약간 수정하고 다른 그래픽을 덧입히면 새로운 게임처럼 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잘 알려진 슈퍼셀이 올해 초 신작 클래시 로얄을 출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중국에서 복제판 게임이 등장했다. 이 게임은 원작 게임과 그래픽만 조금 다를 뿐 주요 인터페이스나 속도감 등 핵심 요소가 동일해 관련 업계는 소스코드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클래시 로얄 복제판 게임은 불과 3만 달러의 개발비로 한 달 만에 안드로이드에서만 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앱 보안 솔루션은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변조와 해킹, 리컴파일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앱의 소스코드 복원을 시도하더라도 소스코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독화하거나 앱을 암호화해 패키징하는 기술로 필수다. 국내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시장에서는 SEWORKS, 락인 컴퍼니, 스틸리언 등 비교적 신생 스타트업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SEWORKS 관계자는 복잡한 앱으로 위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을 적용해 해킹 위협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개발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PC 소프트웨어에서도 보안은 항상 뒷전이었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많았는데 모바일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